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 짓던 그대의 말에 믿을 수 없죠.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. 엄청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. 나를 떠나면 안 돼요.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. 그대만 있다면 함께 웃던 시간들